있어 스윗하게 때로 누하게 태워줄게 말래 뭐 눈부시가 yeah 빛나는 널 볼 때만 정말 oh 가만 둘 수 없어 you're my boy 오늘 뭐 해라는 말에 왜 이리 설레일까 두근대는 마음에 거울만 주다 보네 네 생각에 잠 못 들어 왜 이리 떨려올까 이런 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난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벅차 또 한 걸음 다가가 볼까 Take it slow 더 숨길 수 없어서 말할게 이제는 우리 매일 매일 매일 I'm made by you 안 돼. 내 머릿속을 뛰어다니느라 다리 아플 텐데 내 옆에 앉아보는 건 어때 yeah. 지금 이 순간은 너한테만 집중해 눈이 마주칠 순간 내 얼굴은 밝아져 너에게 빠져있어 falling in love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네가 좋아 하루 한 시간이라도 좀 더 보고 싶어 가끔씩은 아쉬운 마음에 돌아오네 매일같이 있고 싶고 좀 더 알고 싶어 이런 나를 어떻게 마음만 조급해 널 두고만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벅차 또 한 걸음 다가가 볼까 Take it slow 더 숨길 수 없어서 말할게 이젠 우리 넌 이제 내게 매일 시작되는 하루야 Every day 마음을 풀어봐요 마음만 바라봐요 이제 말해봐요 사랑인가 봐요 Oh baby 봐요